따르르 심해 말도 안 돼. Hey you, 넌 간당간당해 별빛처럼. 내 솔직하지 다른 여자들의 고민과는 좀 달라. I'm freaking naughty girl. 남들이 서는 시간에 cause I love myself. 좀 외로우면 어때 내 생각에 마치 너네 정겹이 빠져. Hey you, 넌 감당감당해 깨끗처럼.